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네팔기자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때로 조선친선문화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넷 통신 프리모르스키 레포르지오르와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인터넷 홈페이지들, 인터넷 홈페이지 클라소바야 보리바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그 이를 모시고 대회경축 청년전의들의 횃불야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과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인터넷 홈페이지들, 인터넷 홈페이지 클라소바야 보리바, 중국망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러시아의 따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도이칠란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신문 파트리아 라티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